어두워진 밤하늘한 줄기 빛이 내리면 매일 같은 자리에 오늘도 널 기다리고 가리워진 구름 뒤 빛나는 불빛이 하얗게 타오르면 너에게 난 입맞춰지 저녁 때 눈을 떠 마치 아침이 밝아올 때처럼 눈이 부신 지금 이 순간 그토록 바래왔던 모든 걸 오늘 밤 너와 내가